HUBS. Musical Inside. 감동과 카타르시스, 뮤지컬의 세계로 환영인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마다 뮤지컬에 담긴 여러 교양과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뮤지컬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9월 5일 첫 번째 뮤지컬 인사이드 시간. 오늘은 뮤지컬 레베카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럼 잠시 후 위대한 뮤지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뮤지컬 레베카는 과거 영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주인공으로는 부유한 상류층 신사 막심 드 윈터, 그리고 맨덜리의 새로운 안주인인 나와 마지막으로 레베카의 측근이자 맨덜리 저택의 집사 덴버스 부인이 있는데요. 뮤지컬 레베카는 불의의 사고로 아내인 레베카를 잃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막심이 여행을 하던 도중 우연히 나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 후 막심의 저택인 맨덜리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줄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막심의 맨덜리 저택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은데요. 죽은 막심의 전부인인 레베카 때문인지 음산하고 수상한 분위기의 저택 맨덜리, 또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저택의 집사 덴버스 부인 때문에 나와 막심의 결혼 생활은 매우 위태롭고 불안합니다. 거기에다가 숨겨진 레베카와 막심의 비밀로 인하여 맨덜리는 혼란의 카오스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데요. 사랑과 안정만을 갈구하는 나와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막심, 그리고 레베카에게 강한 집착을 하는 덴버스 부인. 과연 이 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뮤지컬 레베카의 대표곡이자 초고난이도 곡으로 손꼽히는 이 노래 레베카 들어보면서 우리 한번 예측해보도록 할게요. 자들이 창문 틈으로 우리 쳐다봐 문을 잠궈 다 도망쳐 밤마다 스며있는 음습하니 키운 바로 그녀의 긴 그림자 조심해 도망쳐 이 집안 모든 것은 다 그녀의 것 배신의 대가는 참혹하지 용서는 없어 그녀의 숨이 깃든 여기 이 저택은 매일 그녀만을 기다려 레베카 지금 어디 Yeah! 이 노래 하나만으로도 이 댄버스 부인의 포스와 어떤 강렬함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레베카 하면 옥주현, 옥주현 하면 레베카라는 말도 있는 옥주현 배우였습니다. 이제는 완벽히 뮤지컬 배우로 자리매김하면서 최고의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데요. 뮤지컬 레베카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래서 거의 매년 공연하는 몇 안 되는 뮤지컬 중 하나입니다. 올해에 이어 어김없이 내년 8월에도 관객들에게 다시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올해 고향 아람누리 극장에서 이장우 배우의 막심드 윈터, 박지현 배우의 나, 옥주현 배우의 댄버스 부인 페어를 관람했었습니다. 다음 레베카에는 어떤 배우들이 참여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거나 좋아하는 배우의 페어로 뮤지컬에 입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뮤지컬을 보기 전에 해당 뮤지컬의 줄거리와 인물관계 정도는 파악하고 가시는 게 극을 더 잘 이해하고 몰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니 꼭 숙제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으스스한 맨덜리 저택을 배경으로 하는 뮤지컬 레베카, 지금 당장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뮤지컬 인사이드 시간. 오늘은 뮤지컬 레베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넘버 레베카를 제외하고도 신이여, 하루 또 하루, 행복을 병속에 담는 법 등 정말 좋은 넘버들이 많으니까요. 꼭 한 번씩 찾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막심의 강렬한 사랑, 미스테리한 저택 맨덜리, 소름 돋는 댄버스 부인의 연기가 궁금하시다면 뮤지컬 레베카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여러분, 우리 대학에 뮤지컬 동아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렉트라는 뮤지컬 동아리인데요. 이번 주부터 뮤지컬 동아리 렉트에서 신입부원을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 마스터의 장보석, 기술의 신민석, 저는 아나운서 강나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뮤지컬 인사이드. UBS